잠이 든 도시와 빛나는 네 눈동자 쏟아질 것 같아 한참을 바라본 다음 모두 담아두고 파서 이렇게 라디오에 흘러나오는 노래를 따라 불러줘 함께 이 순간을 나눌 때면 세상이 멈춘 듯한 걸 Close your eyes Take my time Let's remember this moment Remember this moment Slow down We fall down Everything is everywhere Yeah. Oh, oh, oh. Oh, oh, oh. 계속 그렇게 있어줘 눈을 감고 있는데도 더 선명해지는 듯한 걸 밤이 다시 해를 찾으면 떠오르는 기억들 라디오에 흘러나오는 노래를 따라 불러줘 함께 이 순간을 나눌 때면 oh, oh, 세상이 멈춘 듯한 걸 Close your eyes Take my time Let's remember this moment Remember this moment Slow down We fall down Everything is everywhere Yeah. Oh, oh, oh. Oh, oh, oh. 계속 그렇게 있어줘 Oh, yeah. 계속 그렇게 있어줘 우리 함께한 이 밤 다시 만날 수 있다면 너와 걸을 때면 난 내가 사랑하는 걸 너와 발을 맞출 때 yeah. 이렇게 기분 좋은 걸 향기로운 풍경 일렁이는 물결 I feel like something new 언제 어디든 곁에 있을게 보면서 이렇게 너가 날 안아주면 말을 건네지 않아도 서로를 바라봐 주면서 웃어줘. 함께하는 순간 한 번 더 안아줘. Every day and softly. Ooh, ooh, ooh. 밤 널 생각해 아니야 사실 하루 종일 난 널 생각해 You know everything every night so sensitive I give it to you one more time hey 있을게 너의 옆에 있어줘 넌 나의 muse 우스나의 꿈을 가득 채운 너의 모습 post I take a picture of you 우리는 춤을 출 거야 그리고 새로운 세상을 볼 거야 다른 애들은 CC에서 넌 아마 이어폰을 끌고 내 노래를 듣게 될 거야 밤새 내 노래 안에서 쉬어도 돼 너가 없었으면 이 노래도 없게 너가 없으면 이 노래는 없지 Baby 그러니까 춤을 추자 밤새 yeah. Late at night I think of you Baby late at night No, no, no. baby. 우리 둘 광기는 꿈나라에서도 찾을 수는 없어. Who can love you like I do? Nobody, oh baby girl, 아무도 없어. Don't wanna be running all day. All day. 맨 종일 난 이 생각해. 가게. 꼭 비서줘, 뼈 내 곁에. 우린 가깝지만 좀 멀어. 평일에 보고 싶을 땐 FaceTime 걸어. 오늘도 어떤 놈이 물어봤대 네 번호. 다음부터 알려주라 했어 내 걸로. 불안하지만 불안하지 않아. 너 믿기도 하지만 그거 말고. 진짜 나만한 남자는 나밖에 없어. 지구를 통째로 뒤져봐도 넌 빚어도 금방 풀어져서 좋아. 뒤끝 좀 했지만 그 정도 내 교야. 엄청 먹어 제끼는데 몸에는 좋아. 마치 유리병으로 돼있는 콜라. 넌 장난 삼아 말해. 남자들이 줄 섰으니까 자해. 아니면 딴 데로 날아간 데. 그럼 나는 웃으면서 말해. Baby, 우리 둘 관계는 꿈나라에서도 찾을 수는 없어. Who can love you like I do? Nobody, oh baby girl, 아무도 없어. Don't wanna be running all day. All day. 맨 종일 난 네 생각해. 가게. 꼭 있어줘, 뼈 내 곁에. You and me. 가고 싶은 곳으로 데려갈게. 거기가 우주라도 나한테 다 말해. 어디를 가도 난 네 손잡고 갈게. 어디를 가도 난 네 손잡고 갈게. Yeah. 사실 되게 미안해 매 걷게서. 비 오는 날마다 널 적게서. 네가 옆에서 편하게 앉아. 내가 운전하는 날이 빨리 오면 좋겠어. 작은 차는 아닐 거야 너랑 안 어울려. 난 밤새 노력해 내 몸값을 올려. 널 창피하게 만들지는 않을 거야. 너의 자랑스러운 남잔 평생 날 거야. 에오 에오 딴 놈들은 계속 침만 흘려. 난 질투할 시간에 성공을 노려. 네 남자 미래가 눈부신 게 보여. 에오 난 많은 돈을 벌어야 하거든. 네가 원하는 건 다 해줄 거라서 뭐든. 성형수술 빼곤 진짜 다 해줄 거거든. 왼쪽에 난 네 생각해. 꼭 있어줘 그 내 곁에. 진짜 너무해. 때론 날 무심하게 내패. 깨친 채 불안함이란 벌을 내려줘. 그럴 때면 난 길을 잃은 강아지가 돼. 고개를 푹 숙인 채 건네. 그냥 난 내 품에 안겨 있고 싶은데. 날 잊어 너의 말들에 찔려서 피가 나서 난. 근데 걱정은 커녕 혼자 낳는 법을 너는 알려줘. 그러다가도 헷갈리게 가끔 운예쁨을 내게 줘. 그럴 때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Now what it is. 무너지고 말아 나의 마음은 what it is. 만약에 이러지 마 baby 넘는 하루는 상상하기조차 싫은 걸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걸 난 바보가 돼버릴 거야 baby what it is 무너지고 말한 나의 맘은 what it is 그날 너에게 사랑을 말할 때 어떤 순간들이 우리를 찾아와도 흔들리지 않기로 해 근데 넌 파도를 타듯 ay, 내 맘을 막고 있었네 ay, 나 가라앉지 않게 구명조끼라도 줘 사랑은 나를 시험해 난 밀린 숙제 검사만 해 도저히 못 풀겠을 땐 그냥 너가 좀 알려줘 yeah. 정답을 알게 됐을 땐 환한 미소를 내게 줘 나를 정신 못 차리게 만들어줘 난 what it is 무너지고 말한 나의 맘은 what it is 이러지 마 baby 넘는 하루는 상상하기조차 싫은 걸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걸 난 바보가 돼버릴 거야 baby what it is 무너지고 말한 나의 맘은 what it is 내게 이러지 마 baby 넘는 하루는 상상하기조차 싫은 걸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걸 난 바보가 돼버릴 거야 멀었다면 잘 모르겠다면 요즘 누가 기다려 그냥 앉아만도 해 나도 알아 그 맘 다 이해해 I just wanna dance girl 더 조금만 더 closer 섬 같은 거 다 잡는 것도 아니야 그냥 재밌게 놀고 차까지 들여다줄게 girl 나 아주 조금 취했어도 What is she now? 와 맨날 이래 술만 마시면 남자친구 있는 여자만 아무도 모르게 조용하게 그냥 음악에 맡겨 이렇게 요즘 소홀해졌다며 이해가 안 된다며 뭘 그렇게 고민해 그냥 몇 잔만 더 해 나도 알아 그 맘 다 이해해 I just wanna dance girl 더 조금만 더 closer 우선 같은 거 다 잡는 것도 아니야 그냥 재밌게 놀고 차까지 들여다줄게 girl 나 아주 조금 취했어도 What is she now? 와 맨날 이래 술만 마시면 남자친구 있는 여자만 안 되는 건 나도 다 아는데 하지 말라면 왜 더 좋은지 No, no, no, no, no, no 흔들리는 것만 봐도 알아 너도 아직 가기 싫잖아 Oh, baby I just wanna dance, girl I just wanna dance 더 조금만 더 closer 우선 같은 곳 찾아 앉는 것도 아니야 그냥 재밌게 놀고 집까지 들여다줄게 girl 나 아주 조금 취했어도 버릇이 나와 맨날 이래 술만 마시면 남자친구 있는 여자아 무너지고 싶다 나도 널 아프게 하고 싶다 뾰족하게 널 찔러서 아파서 빙그르르 구르게 하고 싶다 지금 나처럼 지금 나처럼 지금 나처럼 빙그르르 구르게 하고 싶다 처음 너는 내게 말했지 넌 동그라서 좋다고 지금 난 나는 무표정을 해 너가 없이 무슨 말을 해와 도대체 왜 어떤 걸로도 대신 할 수 없는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무슨 기분일까 무슨 마음일까 내게 왜 그래 나는 왜 이래 보고 싶어 너가 보고 싶어서 내가 이래 나는 이래 보고 싶어 이렇게 보고 싶으면 그건 사랑이래 이건 사랑이네 나는 매일 생각을 해 그걸 멈추는 게 잘 안 돼 I swear it's you, you. You know I can paint the world sitting there in black and gold. You the perfect chemical. I gotta test, I gotta know. You know I'm a criminal, but I could take your heart and go. You the perfect chemical. I gotta test, I gotta, gotta. Just let me. If you let me beat the cup 우리의 많은 다른 점도 선으로 이어갈 수 있어 take one. If you're new to this, hate the world. Come up with this, let me go. To do with this, let me go. If you're new to this, if you're new to this, hate the world. Come up with this, let me go. To do with this, let me go. I got a test, I got it, got it. Just let me. Baby, you could be my. We could be drunk on the left till we pass out. You're right now. You know it yet, but not yet too sooner. Girl, can't we just dance now? Yeah, I could paint your beauty. That's if you just let me. With a can I get a light, ignite a match. She leans in to catch it with the only spark in the dark, like a chandelier with no ceiling but the sky. As the smoke from her lips bleeds into the atmosphere, no ashes here, no dust. This moment is forever, even though each puff will take us farther from together. She'll have me until the very last drag. Come to think of it, love is like a cigarette, burning at the tip of it but quick to burn out. Like a cigarette, it may get you sick, but you'll never get sick of it, so light one up now. I could be there for you. I could be the one to, I'll be your cigarette. I would be your light, and I would shine you bright. Oh, I wish I'd be your last. I want you addicted to me. I was one of your cigarettes. The smell of your past that breathing just made me love you even more. My love is on fire. I could be there for you. I could be the one to. Be there for you. could be there for you. I could be the one to. I'll be your cigarette. Yeah. 네 생각만 너 너무 낯설다. 이렇게 힘들 줄은 몰랐으니 그랬지. 나 이젠 할 수 있는 건 후회밖에 없는 걸 알면서 또 난 이렇게 또 아직도 난 널 baby tattoo. 이 길을 걸어나 기억들 마치 파도처럼 네가 떠난 그날 밤처럼 또 이 길에 슬슬히 서 있어. I'm still missing you like crazy. 이렇게 힘들 줄은 몰랐으니 그랬지. 이젠 할 수 있는 건 후회밖에 없는 걸 알면서 또 난 이렇게